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삶의 이유? 어쨌든 예수님의 삶을 정말 예수님답게 살아가게 했던 그 삶의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던 게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같이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제자를 부르신 그 다음 날이었던 뭐 안식일날 회당에서 특별한 권세로 가르치고 그 회당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배웠죠. 그리고 그 회당으로부터 나와서 베드로 장모의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다고 고치신 기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을 또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떤 권위 있는 말과 그분이 하신 그 권세 있는 일을 보면서 그 의미가 무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 있는 그 삶을 가능케 했던 예수님의 삶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슴을 뛰게 했던 네. 그 삶의 원동력,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협박이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삶, 용기 있는 삶, 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했던 그분의 삶의 그 중심, 그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막 바뀔 때마다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막 휘둘려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정말 중심을 잡고 꿋꿋하게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해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중요했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이 세 가지가 풍성해지고 분명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또 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살필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 원동력이라고 합시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기도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고 근거가 됐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럼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전에 이야기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앞 예수님이 있던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와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늦게까지 그렇게 병자들 고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막 그런 우스갯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든 거냐고. 여러분 새벽 기도 뭐 우리 청년들 안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 잘 안 해요. 뭐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 막 되게 열성적으로 새벽 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힘든 게 목사님들이야. 왜냐면 더 일찍 일어나서 막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여러분들 뭐 5시, 6시에 일어난 것도 힘든데 목사님들 막 3시, 4시, 5시 뭐 이렇게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든 거야 진짜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딱 성경을 보고 보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입을 닫았다는. 근데 물론 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면 좋죠.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어떤 많은 수많은 역사에 대해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겠죠.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단지 그 기적 자체로 만족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갖도록 간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나아갈 길, 그리고 그 자신이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드는 삶이 되도록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도대체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기도라는 걸 하셨을까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죠. 병자를 고치고 지금까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께도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냐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기도라는 것을 나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삶이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예수님조차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 그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 도대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뭐가 필요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는 도대체 기도라는 것이 좀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봤는데 뭐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어떤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기도는 쉼이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진정으로 쉬는 거였어요. 진정한 어떤 안식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더 잘 수 있고 더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시죠. 나아가죠.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쉼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자,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와요? 네? 우리 기도회 좀 할까? 이런 기도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어떤 마음이 오죠? 한숨부터 오고 이게 부담이 돼요. 왜 그래요? 기도라는 게 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들어왔던 건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더라. 기도를 막 얼마나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했더니 이런 축복과 이런 응답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야 할 어떤 일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들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그냥 잠기는 게 그 기도의 의미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그냥 압도당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만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곳. 하나님의 크심을, 그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곳.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져야 될 그런 어떤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가 세신자반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관계 신앙이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이 기도라는 부분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삶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윤이가 그래요. 막 요즘에 열심히 막 달립니다. 뒤뚱뒤뚱 거리면서 막 이상한 데 막 달려가요. 그리고 막 춤도 추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별의별고 막 다 해요. 막 예?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네. 힘들어지면 옆에 있는 엄마랑 아빠한테 이렇게 손을 딱 벌려요. 뭐래요? 안아달라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 힘 없다고. 네. 그러면 이제 안아주죠. 그렇게 안아주면 이제 그때부터 저를 이제 조정합니다. 여기로 가죠. 저기로 가죠. 이렇게 몸을 막 비틀어서 손가락 하면서. 근데 뭐 물론 걔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지만 뭐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심이란 걸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빠와 부모가, 엄마가 있다는 걸 알고 마음껏 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쳤을 때,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그 우리를 품으시는 거. 아, 그게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는 내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란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얘기 막 뭐 안 해도 되고, 그냥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쉬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거. 여러분,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란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줘요. 성경은 명백하게 참된 신자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기도가 좀 중요한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냥 꼭 일이 있어야지만 그분을 찾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삶 살아가면서 고민 많고 염려되고 막 걱정되는 거 수도 없이 우리에게 순간마다 오잖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좀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을 좌우지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 몇 시간 얼마나 막 수많은 시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함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만족해하고 누리고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건 알죠? 그렇죠? 근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네. 기도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믿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원한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를 믿어야 돼요. 나를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방법들을 구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를 좀 구별해서 방해받지 않고 또 방해받지 않을 장소, 방해받지 않을 시간에 좀 스마트폰 꺼놓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분과 좀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예수님에게도 정말 하나님과의 단둘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삶의 그 원동력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뭐 기도와 연관되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분의 이 모든 마음이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35절에 보면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그게 이제 36절부터 3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어젯밤에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바로 막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이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왜요?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신 거야. 아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알리고 군대를 막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이 구원의 시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하라고 촉구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돌아가서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몰려오도록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36절에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그랬죠. 이상하죠. 뒤를 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 이 단어가 영어로 pursue인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마치 기진맥진해서 거의 이제 지쳐있는 그 사냥감을 추적하는 지금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욕심과 기대와 어떤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그분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나중에 그런 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사탄아 하면서 욕먹는 장면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37절도 한번 보세요. 37절에도 이들이 얘기하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 이 찾다라는 단어도 이 마가복음에서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그때 쓰인 단어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그것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회귀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자신의 당면한 그 현실적인 그 문제와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고통의 그 완화를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의 삶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요구가 있을 때 그분을 찾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피로가 채워지는 거 그걸로 해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그런 피로를 허락하셔서 나를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회개와 믿음이었지 자신의 피로와 자신의 행복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이 가나안 가버나움 사람들의 요구와 제자들의 기대를 거절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 그것이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두 번째가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힘을 얻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자기의 삶의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또 그것을 살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뭘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왔는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기도 시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행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이나 너희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진짜 너희들의 필요를 보지 못해.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들은 진짜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교묘한 마케팅 전략으로 인기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고 나의 인생을 더 좋게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꿋꿋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기대, 내 소원, 내 피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흔히 얘기하는 심장을 뛰게 합니까? 축구예요?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가복음에서 세 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다음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복음 14장에 한번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대표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그 기도의 시점, 그 기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모르겠죠?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든 타이밍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어진 그 메시아적 사명을 좀 더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인 방법으로 또한 덜 힘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직면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기를 엄청 얻었어. 이때 막 가보나움에 돌아가서 막 기적을 베풀고 막 했으면 사람들이 더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신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일어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 이분이면 우리의 먹을 거 책임져 주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지막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거기도 뭐예요? 거기도 십자가 지지 않고 편안하게 사람들의 호산나 왕이라고 이렇게 역임받는 그 왕으로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의 삶이 쉽고 더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잘 되기를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편해지고 쉽고 더 인간적으로 그 확실한 길이다라고 여기는 그 길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로 간단 말이에요. 참, 네. 내 모습과도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그분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찾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오병이어 기적 그거 끝나고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대로 선택해서 보내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제자들이야. 오히려 말썽만 피우는 제자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 길을 예수님 걸으시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죽으러 가세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의 자리고 망하는 길이고 쓸모없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인데 거길로 가신단 말이야. 예수님을 움직이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그 중심이 뭐예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자기의 고생도, 고난도, 어떤 상황에 그 좋은, 그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기도란 게 그거예요. 나의 뜻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으시다는 걸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는지 알아도 우리가 할 능력과 힘이 없잖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8절, 3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분은 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생애를 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 갈릴리로 돌아다니셨다고 얘기하시죠.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을 위하여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선포하고 듣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는 그 자들을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 삶을 던지셨습니다. 전 삶을 던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셨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침뱉음과 맞음과 채찍과 창에 찔림과 목박음을 받기까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마가복음에 거기 보세요. 1장 38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히 자기가 오신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실패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로 이끌어 가세요. 실패하는 이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 어떡하세요?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그 중심과 원동력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역사의 우여곡절을 끝에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뭐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 죽었나 살아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거 궁금해하지 말고 그 수많은 공간과 시간과 그 모든 역사를 넘어서 어떻게 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역사를 이끌어오셨고 그게 나한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그 엑스트라들을 등장시키셔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삶을 움직인 이 세 가지는 사실 뭐 긴밀하게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안정감과 그 사랑의 충만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정말로 인류를 향해서 가장 합당하고 완벽하고 정확한 방법을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전 삶을 죽기까지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들 삶에 원동력도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이 소중한 이 삶의 원동력을 또 우리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